저는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들고 왔습니다. 네. 두둥. 네, 사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두둥. 사실 제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걸 알고 이제 좀 지인분들이 스타워즈 할 계획은 없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준 씨 안에 계획은 있지. 아, 그렇지. 근데 아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도군과 팬팬이 스타워즈를 안 좋아해서 마기 시스템에서 탈락했어. 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타르코프스키 그렇죠. 너무 하고 싶은데 도군과 준 씨가 안 좋아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봤어. 정확하게 하세요. 아, 지금 빵이 터졌어. 이거 명확해야 네. 돼요. 스타워즈는 네. 저는 안 좋아하고 네. 타르코프스키는 안 봤어요. 아, 네. 아, 그치. 그렇죠. 어. 맞아. 명확해야 돼. 안 본 것과 안 좋아하는 것. 팬팬님의 대사긴 하지만, 스타워즈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라는 말. 아, 근데 저는 스타워즈를 싫어하진 않아요. 어, 저도 싫어하진 않아요. 네. 그냥 감흥이 없을 뿐이에요. 감흥이 없어. 레고, 스타워즈 레고는 좋아해요. 그 예쁘니까. 네, 알겠어요. 네. 아무튼, 스타워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흥행이 안 되는 시리즈예요. 근데, 그렇죠. 골스트 팬들 엄청 많나요? 어, 많지 않나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팬은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에도 확실히 많잖아요. 네네. 그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고 그 지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한국 지부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스타워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스톰트루퍼가 들러리 이렇게 아, 나와서 하는 네. 501 부대였나? 네. 되게 많은 최근에 좀 있던 거. 저희 지부에서 준비한 건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션 달린 걸 봤어요. 아. 네, SNS 뭐 통해서도 뭐 활동하시고. 그 제국군 그 코스프레를 네네. 하면서 그쵸. 그런 행사 같은 행사장 같은 데도 관련 스타워즈 개봉하면은 그런 거 가시고 스타워즈 팬들은 많죠. 네. 근데 뭐 스타워즈를 시리즈를 처음 보신 게 언제예요,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스타워즈를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의 되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아, 한다고 보는데. 스타워즈 시리즈. 저는 보이지 않는 위요. 아. 에피소드 1. 그러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그쵸. 중학교쯤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극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한참 뒤에 봤어요. 대학교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비디오를 봤던 것 같아. 그것도 원이었었는데. 전 456을 먼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유치하다라든가 좀 그러니까 옛날 시리즈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촌스럽다, 낡았다 약간 뭐 그런 사람들이 식의, 말하는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 사실 뭐 영화도 저는 이제 영화도 재밌는데 그 당시 제작 과정을 둘러싼 일화나 그 당시 어떤 그 환경 그러니까 스타워즈 이제 옛날 클래식 3부작 DVD가 나왔을 때 스페셜 에디션으로 거기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게 이제 2시간 반짜리가 수록이 됐어요. 네네. 그 당시 이제 제작 과정을 담은 네네. 2시간 반짜리. 네네. 제가 어제 그걸 다시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 처음 제작된 게 이제 77년이고 네. 조지 루카스는 이제 74년부터 아마 그 각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가 미국은 이제 뭐 베트남전 전후고 그러니까 뭐 그런 히피 네네. 문화라든가 뭐 이제 아마 그 대통령이 아마 닉슨 그때가 그럴 때쯤인가 하여튼 좀 이제 미국 잔 이래모레 어수선하던 시기였네 어수선하던 시기였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화들의 흐름이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이게 네. 재밌는데 그 당시 조지 루카스와 또래이면서 뭐 같은 영화학교를 나오고 뭐 그런 친구들 감독들의 이름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네네, 지옥의 몽시로, 브라이언 드 팔마, 뭐 좀 비슷한 연배로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쵸, 그냥 그 당시에 네.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영화 만들고 친하게 지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거장들의 이름이 이게 쫙쫙 나.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조지 루카스랑 성향도 되게 다른. 네, 그러게요. 근데 완전 다른데. 조지 루카스도 시작은 사실은 되게 독립 영화 감독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지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프란시스 네. 포드 코폴라가 설립한 어떤 독립 영화 제작소에서 70년대 이제 청춘 낙서라는 이제 청춘 낙서 네 아메리칸 그래피티 원제는 아메리칸 그래피티인데 네. 제목 짱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혼란스러운 약간 그 미국의 어떤 시기를 보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하룻밤 이제 같이 놀러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게 조지 루카스. 네네. 조지 루카스가 아까 그런 이제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리고 할리우드의 어떤 그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한 되게 강력한 저항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할리우드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스튜디오의 어떤 임직원들이나 간부들 그리고 제작자 그 투자자들의 입김을 네네. 계속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 만들고 싶은 거를 계속 수정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지 루카스는 자기가 이 자기가 만든 영화에 전권을 갖고 싶어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원치 않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을 굉장히 반발을 갖고 있었는데 불신을 하고 네. 근데 스타워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의 어떤 그 자본을 없이는 이 영화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여러 영화사에 이제 시나리오를 초안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폭스의 이제 새로 부임한 젊은 사장인 앨런 레드 주니어. 네, 앨런 레드 주니어라는 분이 이제 조지 루카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좀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화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네. 이제 조지 루카스가 영화에 대한 수익을 상당 부분 포기를 했어요. 만들고 싶은 흥행 수익 같은 거를 그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시장이 거의 없었던 영화 굿즈. 그러니까 뭐 티셔츠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익을 대신 나한테 전권을 주쇼라고 해서 딜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에 관련돼서 가장 재밌는 건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그 당시보다 굉장히 좀 시대를 좀 앞서서 본 약간 비전 그쵸.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조지 루카스 스타워즈 보기 전에 이미 인디아나 존스 처음 알고 네. 사실 스타워즈가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거 저 옛날에 어렸을 때 AFK인에서 했던 스타트랙을 먼저 봐가지고 그게 오히려 스타트랙은 사실 너무 옛날인가요? 좀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뭐 60년대부터 아마 시작하긴 했지만 스타트랙 자체가 좀 리듬감이 SF 액션이 아니라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탐험이죠 또 그리고 되게 타이로프 타르코프스키 <무슨. 웃음> 조용히 하세요 솔라리스 같은 건 재밌게 보지 않았나요? 아 얼굴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근데 그 뭐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한창 스타워즈를 좀 이렇게 막 보고 이럴 때 저는 딴 데 눈이 팔려가지고 그 흐름이 좀 끊겼었고 네네.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아마 6살 때 그 제다이의 귀환이 국내에 개봉했을 때 그때 보셨나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극장에 데려가 주셔서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놀이거리라든가 어떤 그런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그쵸, 겜보이. 닌텐도나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 직전의 시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했던 70년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열망은 존재하는데 아직 네. 그것들이 다가오지 않았던 직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극장에서 보여줬던 영화가 좀 많이 그죠 많이 네. 그걸 좌지우지하죠.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요? 아니 뭐지 피아니스트 아닌가? 피아니스트가 두 개 있잖아요. 그 야한 버전. 하네케 버전. 그거 같이 보러. 8살 때. 설마 그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7살인가 7살인가 아무튼. 아, 그게 그렇게 벌써 그렇게 모르겠어요. 된 영화예요? 그런 영화류를 많이 보여주셔서 그거는 근데 보여주면 안 되는 안 되는 영화 아니에요? 안 되는 영화였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나 봐. 뭐 아무튼 그런 그거는 이제 육아의 봐서. 어떤 그런 게 선택진 걸로.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6살 남자애가 우주를 배경으로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네. 광선검을 휘두르고 아. 공주를 구하고 로봇들이 나오고 이게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소재이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스타워즈를 접한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팬이 됐을 거예요.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간에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많은 이제 난관이 있었고 네. 아무리 이제 계약으로 자기가 이제 제작에 대한 어떤 거의 전권을 가지다시피 했어도 계속해서 이제 폭스사의 간부들은 영화의 제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쪼아댔대요. 계속 푸시를 하고 포스가 전통적으로 조금 구리네. 포스가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판타스틱 포가 말이 많죠 계속. 그러니까 이 사회가 최근에도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그 알라나드 주니어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스타워즈가 임직원들의 그런 불만 불안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응행을 그렇죠. 기록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폭스사가 순수익이 가장 많이 나면 보통 평균적으로 뭐 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천만 달러? 3천만 그 당시에 네 한 해 한 해 어떤 순수익이 그거 3천만 몇 뭐 3천만 뭐 그런 달러라고 했으면은 스타워즈가 개봉한 때 7천만 달러를 이익을 봤대요. 그러니까 두 배 수익을 안겨준 네. 영화인데 1년치를 벌어줬네요. 그러게.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돈 맛을 봤으니까 더 이제 쪼아대는 거죠. 속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싶어하고 지들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간섭을 하고 싶어하고 항상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좀 그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빡쳐서 이 앨런 레드 주니어는 심지어 그래서 사장 자리에 사퇴를 해요. 에피소드 4 이후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조지 루카스도 폭스사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이후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를 파라마운트에 들고 가죠. 그 황금알랏는 너희를 너네한테 프로젝트를 또 주진 않겠다. 약간 이런 심보로. 결국엔 그렇게 자기들을 발을 묶는 거고. 그 아무튼 그 굿즈 수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바람에 조지 루카스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을 벌었고 머천다이즈 판매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튜디오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돈 자기가 돈을 끌어모아서 에피소드 5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이게 텀블벅. 근데 그게 이게 사실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도 아니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그쵸? 만드는데 그쵸, 네. 감독 개인이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에 이제 융자 투자 그 뭐냐 대출도 받고 한두 푼을 안 될 텐데 그죠 거의 뭐 몇 천만 달러 그쵸. 몇 백만 달러를 지금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들 때 1억 5천만 달러씩 제작비 드리고 뭐 스파이더맨은 2억 달러씩 드리는데 그리고 제국의 역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 4에 비해서 거의 제작비가 뭐 두 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고 그거를 하느라고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끌어모으고 제작의 전체적인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에피소드 5에서는 조지 루카스가 연출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 자기가 영화 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교수님으로 있던 어빈 커시너 감독 교수 네 나 뭐 후배나 제자인 줄 알았네 아니요 이제 루카스는 이제 학생 그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감독이었고 그러네 네 어빈 커시너 감독은 이제 그때 이제 경력이 어떤 한창이었지만 대단하네요 뭐 뚜렷한 이제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커리어를 가진 감독은 아니었지만 처음엔 거절했다고 해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가 너무나 흥행 성공을 한 거였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 잘해도 본전이다.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도 이제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할리우드는. 네네. 에이전트에서 미쳤냐고 빨리 하라고. 야 기회다 잡아라. 그러니까 나는 스타워즈 못할 것 같으니까 미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게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의 많은 부분과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제 네. 기여를 하긴 했지만 네네. 그런 대본의 어떤 대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치하거나 좀 이제 배우들이 좀 입으로 이제 뵙기에는 좀 이제 낯뜨거운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았대요. 네네. 심지어 해리슨 포드는 이제 대놓고 루카스 앞에서 난 이딴 거 못 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그 하기도 했다고 그 사람은 좀 그럴 법해. 하고 해리슨 포드도 그때 신인이었을 텐데. 오죽하면 이제 아 이건 좀 안 되겠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5에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한 솔로가 이제 탄소 냉동 장치에 들어가서 이제 냉동 박제를 당하기 직전에 레아 공주가 이제 어떤 이별을 직감하고 한 솔로한테 이제 본심을 이제 I love you라고 본심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그때 한 솔로가 이제 I know라고 나도 알아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리슨 포드의 애드립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I love you too라는 대사를 이제 조지 루카스가 써놨는데 야 나도 사랑해요라는 대사를 써놨는데 이제 어빈 컵시너 감독이 계속 몇 테이크를 가다가 아, 이게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안 산다. 그래서 그치. 그래서 해리슨 포드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아~ 해서 나온 게 이제 한 해리슨 포드가 그만큼 이제 한 솔로라는 어떤 캐릭터를 네네. 이제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쵸. 심지어 편집할 때도 조지 루카스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멍청아.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이제 스타워즈 세계관에 굉장히 이제 어떤 창조주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어떤 그런 디테일이라거나 네네. 뭐 네네. 그러니까 이 그럼 조지 루카스의 부분들이 이제 팬들이 이제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주라기 공원 이후에 이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괄목할 만한 이제 발전을 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이제 스타워즈의 어떤 그런 특수 효과들을 다시 보강을 해서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90년대 후반쯤에 그러니까 에피소드 1을 만들기 전에 재개봉을 한 적이 있어요. 사활력을 새로 디지털 입혀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인형옷 입고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리마스터를 하든가 CG를 새로 이제 추가를 하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미묘하게 바뀌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면이 이제 한솔로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리도라는 외계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네. 그 그리도라는 외계인을 쏴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이게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원래는 이제 그리도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한솔로를 협박하고 난 널 이제 데려갈 거야. 너한테 현상금이 걸렸으니까. 라고 하는데 한솔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뭐 이렇게 아, 미안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쏴버려요. 그게 이제 이 한솔로가 영웅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좀 그런 면도 있다. 악당적인 기질이 있는 캐릭터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네. 조지 루카스가 이걸 이상하게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가 먼저 한솔로를 쏘고 아, 한솔로가 그거를 피하면서 쏘는 장면으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한솔로의 목을 어설프게 이제 그 가만히 있는 고개를 네. 컴퓨터 그래픽 합성으로 고개를 까딱이면서 아. 총을 피하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고 자세히 보면 더 어색하겠네. 그래서 네. 이제 팬들은 이제 이게 한솔로의 어떤 그 캐릭터 캐붕 소위 캐붕이라고 하죠. 그쵸. 한솔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다. 그래서 팬들이 만든 슬로건이 뭐냐 한 샷 퍼스트 한이 먼저 쐈다 라는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은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티셔츠도 만들어서 그거 되게 재밌다. 오, 재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타워즈가 되게 팬들한테 어떤 이제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스타워즈 팬덤 유명하잖아요. 어, 자기들끼리 편집해서 영화 막 올리고 조지 루카스 싸우고 그건 최근에도 많이 하지 않나요? 에이브람스 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쵸. 그리고 에피소드 1, 2, 3 개봉 이후에 이제 블루레이가 나오면서 에피소드 6에 이제 그 이제 다스베이더가 죽은 이후에 그 요다와 오비완 케노비와 이제 다스베이더의 영혼이 이제 루크와 레아를 이제 따뜻하게 바라보는 약간 이제 심령사진 같지만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저도 봤어요. 네, 그 장면이 원래 다스베이더를 연기한 배우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배우가 등장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젊은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연기했던 헤이든 크리스텐슨의 얼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얘기 나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특히나 그 다스베이더를 연기한 배우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원래 다스베이더를 연기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나 억양이 그분이 아마 뭐 스코틀랜드 출신인지 약간 그래가지고 억양이 다스베이더 같지 않다고 해서 일체의 어떤 그 배우와 상의나 이런 동의 없이 제임스 얼 존스를 기용을 해서 그 흑인 배우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더빙을 했는데 그래서 스타워즈 역사에 있어서 그 배우의 존재가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다 스타덤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유독 지워진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아마 또 넷플릭스에 또 있어요. 심지어 다스베이던데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잠시 있을 때 거기서 보게 된 건데 피플 버서스 조지 루카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심지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팬들이 얼마나 조지 루카스에 대해 분노하고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너무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팬들이 만들어놓은 이제 다양한 어떤 네, 네. 그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정도로 스타워즈 워낙 근데 팬덤이랑 조지 루카스랑 사이가 안 좋아 점점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일화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팬덤이 대단하고 애정도 이 작품에 대한 뭐 애정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애정이든 네. 아니면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작품에 어떤 부분에서 애정을 느끼셨나요? 스타워즈? 배경 스토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 우리는 스타워즈. 어떤 부분에 영업당해야 되죠? 아, 나는 근데 스톰트루퍼만 해도 네. 충분히 영업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스톰트루퍼에 조금 그거 그 막 제복, 제구, 뭐 그 많죠 사실. 그 컴퓨터 배경화면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톰트루퍼만 나와. 그러니까 사실 스타워즈를 안 봤어도 스타워즈에 뭐 다스베이더가 나오고 스톰트루퍼가 나오고 그쵸. 뭐 제다이 관성검이 네. 나오고 이런 거를 관성검이 진짜 쩔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네. 대사 있잖아요. 뭐지? 내가 네 앱이다. 인이어 빠더 그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애들이 맞아. 막 하도 얘기하고 생각해보면은 역사상 최대 스포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뭐 굿즈나 이런 거는 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 주변에 맞아요. 스타워즈 팬들이 진짜 많은데 온갖 굿즈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안 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해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미국의 건국 신화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워즈 자체가 어떤 거대한 제국군에 뭐 대항을 해서 결국엔 무언가를 세우고 역습하고 이런 거여가지고 그들이 이런 얘네는 어쨌든 남의 땅을 뺏은 나라고 거기서 이제 나라진 그런 나라다 보니까 건국 신화가 이 스타워즈처럼 거의 얘네들의 그런 것처럼 과거의 그런 우리나라 같은 뭐 단군 신화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스타워즈가 더 미국인들에게는 어떤 상징 같은 게 있다라는 해석은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이제 마블류의 어떤 슈퍼히어로 물이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실제로 조지 루카스가 이 스타워즈 각본을 쓸 때 네. 그러니까 조셉 캠벨 신화학자 신화를 네. 많이 따왔다고 네,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했고 그러니까 조셉 캠벨도 자기가 그러니까 가르쳤던 학생 중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유능한 학생이라고 조지 루카스를 평가할 정도로 맞아. 신화적인 요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어떤 조셉 캠벨 자체가 이제 세계 전체에 전혀 상관없는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신화들의 네네.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쵸. 그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통된 어떤 신화에서의 어떤 공통된 사람들의 어떤 그걸 자극시키는 영웅 신화잖아요. 뭐 한국에도 있다시피 뭐 어떤 인물이 있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거를 하다가 어떤 역경을 맞고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결국에는 영웅의 자리를 오르는 그러니까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비극의 어떤 아, 박혁거세 박혁거세 그런 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아빠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흥행이라든가 그 당시 할리우드 이제 그 이후에 네네 8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영화 제작 판도를 완전히 이 스타워즈 흥행 때문에 바뀌기도 했고, 네네. 그러니까 SF 영화는 돈이 안 된다 해서 모두가 SF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회사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ILM이라고. 네, 루카스 아츠에 이제 속하 있는. 네네. 루카스 아츠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게임도 만들고 비디오 게임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로 벌어들인 돈으로 루카스가 그러니까 영화 지금 현재 제작의 특수효과 부분에 공헌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서부터 뭐 미라, 트루라이즈도 여기서 했다. 뭐 그 알만한 터미네이터 시리즈나 어비스 네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수효과를 다 그 루카스 아츠에서 했었고 물의 질감 같은 거. 그 심지어 자체적으로 편집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뭐 프리미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되게 기반을 쌓아줬다. 쌓아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공헌을 한 부분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한 것들은 어쨌든 보면 다 스타워즈의 부수적인 어떤 것들이지만 제가 얘기한 어떤 그 세계관?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시리즈가 나와 있는 게 너무 많고 시간대들도 다 이래가지고 약간 네.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 최근에 작년에 개봉한 그 스타워즈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가 에피소드 3와 4 사이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프리퀄 시리즈 이후의 이제 시대와 복잡해.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입문용으로 별로 좋은 작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스타워즈 에피소드들이 다 약간 뭔가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약간 뚝 끊긴 어느 이야기 큰 이야기의 중간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로그원을 보고 나서 스타워즈에 관심 생겼다는 분들 꽤 되더라고요. 스타워즈를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로그원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놓쳤어요. 로그원, 로그원도 저는 보기는 다 봤어요.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6만 빼곤 다 봤어요. 그러니까 로그원이 되게 암울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다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국군의 지배하에 레지스탕스들이 결성이 되어 있고 그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제국의 어떤 그 거대한 무기의 설계도를 빼내오는 작전을 수행하는 이제 목숨을 건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이야기인데 그 저항군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스타워즈가 이제 제다이와 뭐 그 시스 다스베이더 중심이었던 그 거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였다면 약간 이제 좀 작은 요거를 읽기 위해서는 평범한 어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런 누가 것들을 저한테 그런데 로그원 정도는 넌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로그원 괜찮아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스타워즈 얘기할 때마다 저는 스타워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스타워즈를 되게 강박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스타워즈를 당연히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서 저한테 뭐 너는 영화 비평하는 애가 스타워즈도 안 보이고 뭐 약간 너네 타르코프스키 봤냐고 솔라리스 봤냐고 아니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타트랙은 안 그런데 유독 스타워즈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유독 좀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좀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스타워즈 자체를 이게 함부로 남들한테 영업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스타워즈를 안 본 사람이면 20대 30대가 된 사람한테 이제 와서 스타워즈를 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좋아하게 될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이 나이에 본다면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런 요소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 이어야 지금 보니까 뭐 광선검, 기사, 우주, 로봇, 기사, 로봇, 악당, 우주선 약간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에피소드 4가 7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어떤 편집과 리듬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고 네네. 아까 사실 베리 린든만 해도 그렇게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베리 린든이 뭐 의도적으로 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2년 차이 나요. 되게 동시대 아닌 것 같은데 동시대네요. 완전 동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조지 루카스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약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현장에서 배우들한테 연기 연출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단어만 썼대요. 더 빨리 그리고 more intense 좀 더 이제 긴장된 격앙되게. 그러니까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현대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마이클 베이 영화가 되지만 그러니까 엄청 극단적이야. 아 맞네요 사실. 에이, 맞아요 마이클 베이.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그렇게 SF 영화나 그런데 쓰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혹성 탈출이나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만 봐도 굉장히 호흡이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리고 그쵸. 차분한 거에 비해서 당시에 굉장히 액티브한 이제 연출과 편집을 쓰는데 그쵸.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루카스의 어떤 비전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퀄 3부작은 이제 그 이후에 조지 루카스가 연출을 계속 쉬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쉬었다가 만든 영화들이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보이지 않는 위험 보고 솔직히 프리퀄 3부작의 연출은 실드를 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출은 형편이 없어요.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 I hate you 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세 편을 다 봤는데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보실 거면은, 로그원을 보시고요. 네. 4, 5, 6, 1, 2, 3. 1편을 아예 빼란 얘기도 있지 않아요? 에피소드 1을 뭐 건너뛰어도 상관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보려면 다 봐야죠. 4, 5, 6, 1, 2, 3. 근데 이제 또 7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순서가 좀 꼬이긴 하는데. 그래서 정말 골수 팬들은 4, 5, 6, 그러니까 로그 1, 4, 5, 6, 1, 2, 3, 4, 5, 6, 7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저 기술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예전에 뭐 전주 갔을 때도 그렇고 요즘 뭐 필름이랑 디지털에 대한 더 다큐도 많고 이런 논의들도 되게 항상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고수해야 된다. 하지만 뭐 필름 뭐 계속 다 망해가고 있고 뭐 논란이라든가 뭐 타란티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건너편에 이제 디지털 이런 쪽이 있는데 그 선봉에 제가 알기로는 조지 루카스가 있었고 조지 루카스가 그 당시에 필름을 죽였다, 뭐 영화를 죽였다라는 말을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디지털 이 기술에 대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네. 선견지명이나 이런 비전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그 당시부터 디지털 촬영이라거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엄청 공을 들인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반발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지금 이 ILM이라는 회사가 만든 뭐 기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저희가 항상 문제가 왜 이거냐 이거냐가 아니라 사실 두 개가 같이 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디지털 위주로 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패터슨 같은 경우도 제가 본 정보에서는 짐 자무시의 두 번째 디지털 영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장들도 이제는 다 디지털 작업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 환경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디지털 작업이 필름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필름 촬영, 필름 이 렌즈랑 차이가 없도록 뭐 아레사 무슨 뭐 렌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해낸 지점들은 명확한 것 같아요.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스타워즈를 통해서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금의 모션 캡처 연기를 네네. 얘기할 때 앤디 서키스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 영화의 어떤 그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나 이런 걸 네네. 얘기할 때 조지 루카스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디지털 그건. 문화라는 아마 디지털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다 보면 조지 루카스를 만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시면 특히나 프리퀄 시리즈와 클래식 시리즈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특수 효과의 어떤 발전의 어떤 그 시대 차이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결국에 중요한 건 이야기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죠. 이야기와 연출이다. 결국에는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1, 2, 3편이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게 괄목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 5, 6이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거 보면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음악도 빼놓을 수 없죠. 빠바밤. 정말 네, 유명한 그 맞습니다. 딱 듣자마자 뭐 떠오르는 옛날에는 그런 선율이나 이런 중심으로 얘기가 되게 많이 돼가지고 딱 아 듣자마자 이거 뭐 그 인디아나 존스라거나 다스베이더 테마 음악은 특히나 이제 뭐 예능 같은 데서도 하도 많이 쓰여가지고 그쵸 많이 쓰이죠. 런닝맨 이런 데서 쓰여서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도 들어봤을 그 테마 원래 광고가 다스베이더 나왔었잖아요. 원래 맞아. 워프 맞아 그거 재밌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아무튼 네 스타워즈 네. 네. 되셨나요? 안 됐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다 보시 다들 보시고 다음에 언제 한번 또 특집으로 그래요. 뭐 다음에 라스트 제다이 보기 전에 녹음하겠구나. 어쨌든. 그래요. 사실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약간 이제는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라기보다는 그냥 좀 연말에 볼 만한 블록버스터가 없어서 좀 보는 건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저도 빠지고 싶기는 한데 쉽지가 않네.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의 차례네요. 네. 저는요 여러분 네. 레고 네. 어릴 때 좀 만져보셨나요? 지금도 만지고 있어요. 지금도 만지고 계신가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저는 만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만지고 레테크라고 하죠. 맞아요. 네. 레테크 장난 아니죠. 이게 뭐 어쨌든 저는 네 제목부터 얘기하면 저는 레고 무비 네 이 좀 제가 좀 부들부들한 사건이 있었어요. 도군을 부들부들 떨게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 레고 무비 영업을 기대해 주세요.